Hey girl, are you ready? Right now. 준비됐나요? Let go. 뛰는 놈보다 더 빨리 뛰는 놈이 나야.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던 게 나야. 나 지금 날 찍었어. 날 벗어날 수 없어. Hey 멍때리지 말어. Tank tank tank. 내 손짓 하나에 자존심은 무너졌고 내 눈길 한 방이면 콧대가 쓰러졌어. What? 뭐 그리 고민해 남잔 다 고만고만해 솔직히 갖고 싶잖아 내 눈에 가보여 망설이지 마 고민하지 마 이런 나를 태우지 말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걸 나를 시험하 나 지금 쓸받았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 때문에 난리 났어 넌 내 손바닥 위에 도망갈 수 없어 넌 이제 내 여자야 벗어날 수 없어